잔비가 내린다 했지. 그 이야기 너무 고와 내 맘속에 감추었지. 먼 훗날 그 말을 잊고서 내 곁을 멀리 할 때면 누가 안 듣게 당신께만 그 말 들려주려고 마음속에 영원한 꽃이라지만 바람결에 덧없이 지는 그런 꽃도 있으니까 먼 훗날 그 말을 잊고서 내 마음 아프게 하면 아무도 몰래 당신께만 그 말 들려주려고